기다려왔어. 밤이 되면 놀까 수없이 헤맨 듯해. 은은하게 속삭이는 불빛 드디어 날 찾아와 눈부시게 밝혀줘. 그 모습 아름다워. 한 걸음 더 가까이 지친 내 맘을 비춰. 스타